경이 아닌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창건 68돌세의 점에서 제1번 조선인 종윤합회의 중앙상임위 요리에서 9일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시기 오나노린 이역당에 끌려와 만국노의 피눈물을 흘렸던 제1동포들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 공민으로 키워주시고 독창적인 로선전환 방침으로 총련을 모아주시어 제1조선인 운동을 주체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었으며 막대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 일꾼들과 동포들, 나어린 학생들까지 사랑의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일도 세우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 보유국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 일꾼들을 한 전어 속의 동지로, 제1동포들을 한 식솔로 뜨겁게 불러주시고 총련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온갖 친오보의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으며 강령적 교신을 거듭 주시오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총련의 운동을 승리로 용도해 주시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총련과 제1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은정은 오늘 경이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오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본영과 제1조선인 운동의 승리적 조언지를 위하여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